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계승하여서 왕이 되고 또 북쪽 지파의 인준을 받으러 북쪽 중심지인 세겜으로 가서 그들의 대표인 여로보암을 만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많은 부역과 또 세금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그 부역과 또 세금을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여서 원로들과 또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3일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포악하다라는 단어는 본래 밭을 가는 소가 소를 매우 난폭하게 다루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북부지파의 사람들, 그들이 부역과 우리 세금들을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르호보암 북부지파 백성들을 짐승을 다루듯이 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잔인하게 상처를 주면서 또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말에 혹하여서 내 결정이 오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외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들어서 도움을 청하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당한 유다 편향적인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노동들을 하고 수많은 세금들을 내니까 너무 힘들어서 줄여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은 정갈 또는 멍에와 같은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유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며 그들에게 공포 정치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르호보암의 결정은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어서 결국 남과 북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서 분열을 가져오게 된이 사건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봐왔던 것은 이 분열은 첫 번째로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많은 부역과 세금으로 인해서 큰 반감을 얻게 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르호보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원로들의 말을 따라서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도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원인들이었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가 보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곳에 속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또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그 목적을 다하였을 때에는 그들을 망하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흥하게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또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강압 정책을 폈던 것, 이에 북부 지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이 모두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이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일부러 교만하게 하고 그를 포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 그것은 다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르호보암이 완악하고 기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어떤 한 방편으로, 어떤 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매일 부수고 또 매일 망가뜨리고 또 디스트롤트하는 것, 뿌여버리게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꾸준히 매일매일 신실하게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앞장에서도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와 또 목적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악함과 죄악들,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계획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원천이요 또 근거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의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모두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된 자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악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행해지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것이 바로 남과 북의 분열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윗이여, 이건 남쪽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아들 하드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로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후로 이제 계속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은 북쪽 지파, 열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 또는 유다 지파는 이 남쪽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여기서 이름이 이제 여로보암 또한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헷갈리는데 저는 이거를 남유르 해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외우고 북이여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남유르 북이여.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여러 소외 계층들의 지지를 받아서 즉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반란의 그것들을 잠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떠난 민심을 되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화합을 정책을 쓰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애썼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공포정치를 단행하자 이 북쪽 지파는 반란을 성공하여서 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은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또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시작된 초래된 이 왕국의 분열은 그 대가는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역대기 하에 이 후반부에 보면서 알게 되시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하나를 이루지 못한 이 왕국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비극은 아주 컸습니다. 통일왕국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하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하여서 이후에 아람과 또 블레셋, 암몬, 모압 등의 왕국이 그 모든 분열을 틈타여서 독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서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은 분열왕국 시대 내내 그들을 괴롭혔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 이 통일왕국의 분열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 대가가 매우 크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북부지파의 사람들은 타락한 통치자를 거부하고 또 백성들의 뜻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세웠던 이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신앙의 퇴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척했던 것은 눈으로 보이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척했던 것은, 그들이 배반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또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과 반역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남쪽에까지 내려가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예배하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그들이 멀리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우상과 또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혼에게 영혼은 육체보다도 더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에 말씀해도 보듯이 백성들의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면서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배고프다, 많은 것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가서 예배드리는 건 힘드니까 우리 이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건 요구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필요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필요들만 요구하였고 영적인 필요들은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였던 것입니다. 단지 편안히 살고 세금만 적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섬기라고 했을 때도 군말하지 않고 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필요를 알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을 오히려 신뢰하였던 남유다의 이 교만, 이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결국 분열된 왕국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러분 앞으로 가면서 보시게 됐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그들의 왕족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 왕국이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인간의 약함과 제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오늘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변하고 흔들리고 쇠하는 우상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또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어리석게 살아갈 때에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 모두 그들의 통치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 되었고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우리 이 아침 가운데 시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